이사야 42장 2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못 듣는 자들이고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어떻게 밝히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육체적으로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또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로 또 여호와의 종으로 세움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종 그리고 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해야 되고 어디를 좀 다녀오라고 하면 다녀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자들, 이 메신저들, 이들도 왕의 명령이나 또 칙령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전달해 줘야 되는 임무가 부여된 사람입니다. 종이나 이 사자나 다 주인이나 왕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나의 종이라고, 나의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감당해야 될 직분과 또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헛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광야의 생활 가운데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고 보았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또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들이 이 토라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온땅 모든 족속에게로 흘러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면서 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분명 그들은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듣고 있었지만 그것을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말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을 보고도 마음에 담지 않았고 또 귀가 열려 있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토라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을 외우게 하셨고 절기 때마다 그 말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많이 보고 많이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담지 않고 왜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19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종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살만하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고요. 또 자기의 그 주관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자기의 그 편견이나 어떤 선입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이야기들을 해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선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뭐 다른 것들을 하고 있고 하면 그냥 흘려듣나 봅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냐고 하면 예전에 했다는 거죠. 벌써 했는데 몇 번 했는데 당신이 못 듣고 있는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안에 있는 또 제 안에 있는 모습이고 또 오늘 이스라엘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이 별로 없고요. 그냥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싶고 또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그 땅이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 생활 패턴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옳게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판단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자기들의 경험, 또 자기들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마치 옥토바스로 그렇게 갈아엎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텐데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졌거나 아니면 돌짝밭이나 가시덩굴과 같아버리면 말씀이 뿌려진 대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 악한 자, 사단이 그 말씀을 집어가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 또 환난과 여러 가지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겨졌던 그 말씀들이 다 타버리게 되어지고 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22절 말씀처럼 여러분 이 백성이 그 말씀 도둑 맞았고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는 일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할 자도 없고 또 어려운 가운데 되돌려달라고 말할 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뒤에 너희들에게 벌어질 일을 삼가 듣겠느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주목해서 들을 자가 없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절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고 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들을 위해서 제공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침례 요한은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고쳐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나면서부터 그 맹인되었던 고침받았던 자를 쫓아내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뭐 흠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제게 나를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못 듣는 병찬아 좀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이 보지 못하는 병찬아 좀 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가 맹인이고 제가 못 듣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그냥 턱 가슴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세 번이나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맹인이라고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 말씀을 보고 저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펴면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먼저 적용할 것들을 찾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생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서도 세 번 다섯 번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면서도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들릴 것이며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고 있다. 네가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고 있다. 마음에 담지 않고 있고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히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말씀이라도 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여러분 그 안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더 분명하게 들릴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 어느 하나에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셔도 우리는 들을 수 없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영적인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못하고 마음에 품지 못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이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여 이 말씀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유혹과 또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욕심과 근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